유난히 짐이 많은 어르신들, 이고 지고 이 걸음도 느린 분들이 대부분 개찰구에서 한참 먼 승강장으로 가십니다. 무궁화호를 타기 위해서죠. 화려한 팡파르와 함께 등장한 고속철 때문에 늘 보통 열차를 타던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밀려나서 조금씩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밀려나 보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우울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해리포터는 호그와트로 가기 위해서 9와 4분의 3번 승강장에서 기차를 탔지요. 우리가 타고 다니던 열차, 이제는 없는 그 열차. 9와 4분의 3 혹은 7과 3분의 2, 여하튼 그런 승강장에서라면 혹시나 탈 수 있을까요? 도시를 만드는 여자라고 하셨나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박수진 씨. 잘 들으셨어요? FM 영화음악의 첫 곡, 해리포터와 마법사의들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들려드렸습니다. 플랫폼 9 3/4, 그리고 Journey to the Hogwarts, 이 두 곡의 모음곡이었어요. 이 박수진 씨가 도시를 만드는 여자라고 앞에 이렇게 자신의 그 닉네임처럼 달아주셔서 생각을 했는데, 혹시 도시 설계학을 하시는 분일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시를 만드는 여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요.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사람, 뭔가 도시인의 삶을 규정짓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좀 제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싸늘이 확 내버리거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좀 아름답게 공존해 나가면서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서서히 찾아 나가는 방법. 고속철이 등장하면서 열차가 정말 찬밥 시대가 됐다면서요. 똑같은 요금을 내고 똑같은 거리를 가던 그 열차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요금도 비싸지고 거리도 뭐 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늘 열차로 뭐 통근하던 사람들, 통학하던 사람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고속철 이렇게 갑자기 아주 빠르게 우리의 삶 속으로 정말 기적소리, 어떤 그 철도에 그냥 붕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기계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모르죠. 언젠가 먼 훗날 미래에는 이 고속철마저도 우리가 완행열차를 추억하면서 떠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주제가 기차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기차야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한 번 더 저희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원임입니다. 클릭해서 순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작은 거 준비했는데요. BMG 뮤직에서 제공하는 더티 댄싱 하바나 나이트의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기차 여행 떠나볼까요? 이 곡 듣고요, 영화 철도원, 류이치 쿠니유씨의 영화음악입니다. 서장이라는 곡, 김영철씨가 신청하셨어요.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 점점 가속도가 붙는 세상에 기참하죠. 일조를 하는 셈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왠지 기차하면 좀 느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완행열차를 우리가 기차하면 떠올리기 때문일까요? 느리고 여유로운 그런 느낌.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칙칙폭폭한 이 증기기관차 소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연기와 함께 달려가는 낭만적인 교통수단, 기차하면 떠올립니다. 그래서인지 혼자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기대하지 않으세요? 제발 내 옆자리에 예쁜 사람이 앉았으면, 아니 멋있는 사람이 앉았으면. 자,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상상을 영화로 만들어서 딱 보여준 사람이 바로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 비포 선라이즈.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곳 저곳을 누비면서 나누는 단 하룻밤의 사랑 이야기. 최근에는 이 두 사람의 해우를 그린 비포 선셋이 베를린 영화제에 상영되면서 참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죠. 그런데 비포 선셋 만들어졌다는 그 뉴스 접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 분들 안 계시나요? 아, 그들 그냥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글쎄요. 하지만 호기심은 추억을 그냥 추억인 채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이길 만큼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 중에서 음악 들어보죠. 케이트 블룸의 Come here. Thank you. 네, 영화 Before Sunrise 중에서 Keith Bloom의 Come Here 들어봤습니다. FM 영화 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바로 기차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차하면 잊을 수 없는 영화의 첫 장면 이 영화를 꼽아주셨어요. 초록물고기에서 이 덜컹거리는 기차 연결칸의 손잡이를 잡고 바깥을 보던 막둥이의 얼굴, 이 얼굴 위로 하늘하늘 거리는 스카프가 마치 나비처럼 날아와서 감깁니다. 보스의 여자였던 심혜진과 조직의 막내로 들어온 한석규의 인연 그리고 사랑은 그렇게 아주 우연히 찾아오죠. 결국 도망치듯이 현실을 빠져나온 이 두 사람은 기차에 나란히 앉아서 그들만의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됩니다. 참 유치한 퀴즈를 내면서 말이죠. 이런 문제요. 다음 중 본 음료의 성분이 아닌 것은? 그래요. 이 도피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한순간의 어떤 짧은 행복이라고나 할까요? 우묵뱀이의 사랑에서 하룻밤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였던 그 최명길과 박중훈도 기차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요. 그래서인지 서울 동대문구 희경동의 신헌재 씨는 이런 말씀 올려주셨죠. 기차라는 공간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여행의 공간 또는 도피의 수단으로 그려진다고요. 하지만 이런 기차의 의미가 신원재 씨에게는 좀 낯설다고요. 버스가 없고 기차만 있는 곳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8년 동안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셨대요.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기차는 특별한 공간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아주 익숙한 생활의 공간일 겁니다. 영화 초록물고기의 엔드 테마 들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 영화탐험 기차인데요. 사실 기차 이야기를 하다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차역이죠. 영화 해리포터를 보면요. 방학이 끝난 학생들이 다시 호그와트 마법 학교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반드시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 있는 그 승강장, 비밀의 9와 4분의 3 승강장을 통과해야만 하죠. 청취자 김도훈 씨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기차역은 새로운 세계로의 통로이자 새 인생의 출발점처럼 느껴지셨다고요. 기차역은 그렇게 새로운 열차가 출발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오랜 여행을 마친 열차가 지친 몸을 놓이는 쉬게 되는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철도원에서 평생 시골마을 종착역을 한결같이 지켜온 그 작년의 오토 아저씨처럼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번지점프를 하다에서의 기차역, 만남과 이별을 동시에 겪게 되는 공간입니다. 과거의 인우와 태희에게 이별의 공간이 되었던 이 기차역은 결국 청취자 최도훈 씨 말씀대로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다시 사랑이 피어나는, 사랑이 시작되는 곳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태희는 남자 고등학생 현빈의 몸이 되어버린 상태지만요. 이렇게 인우와 현빈의 새로운 사랑,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은 기차역에서 다시 피어오릅니다. 네, 기차역에서 연인을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김영훈 씨, 윤정훈 씨, 이준호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하신 곡 김현우의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들어봤습니다. 아유, 사실 이 헤어지는 데 있어서 기차역만큼 슬프고 낭만적인 그런 공간은 없을 거예요. 기차를 타고 누군가는 점점 멀어져가고 이 창을 통해서 얼굴만 보이고 남은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이별. 또 이런 이별도 있잖아요. 떠나가는 기차를 필사적으로 따라가면서 잡은 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별. 정말 기차역의 이별 장면은 너무나 많은 영화에서 나와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바라기에서 남편을 뒤로하고 기차에 올라탄 뒤 오열을 터뜨리던 소피아 로렌의 모습도 잊기 힘들고요. 또 눈물겨운 이별 장면으로는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한 에스도 빼놓을 수가 없죠. 비토리오 데스카 감독의 종착역. 야, 이 영화는 그야말로 로마역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이별이 그냥 영화의 러닝타임이었어요. 온전히 그 역에서만 벌어지는 일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또 매일 같은 시간 기차를 타면서 서서히 사랑에 젖어든 남녀의 이야기, 밀회. 이 두 남녀도 결국은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가슴 아픈 이별을 고합니다. 이렇게 고전 멜로드라마는 대부분 기차역에서 눈물겨운 이별 장면과 함께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최근에 토드 힌스 감독이 더글라스 서크의 멜로드라마를 창의적으로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죠. Far From Heaven. 이 영화도 역시 이런 고전 멜로드라마의 전형을 벗어나지 않고 마지막 장면은 기차역에서 끝납니다. 흑인 정원사와 백인 여주인이 기차역에서 나누는 안타까운 이별. 자, 뭐니뭐니 해도 저는 기차역에서의 이별과 안타까움을 전해준 영화면 이 영화가 대표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날 영화예요. 흑백 영화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그 촉촉한 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착역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태기리가 부릅니다. Autumn in Rome. 기차역에서 헤어지는 두 남녀의 이야기, 두 영화의 영화 음악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종착역 중에서 페기 리의 A Term in Rome, 그리고 Far From Heaven 중에서 엘머 번스타인의 영화 음악, 영화 음악 A Term in Connecticut이었습니다. 참 우연히도 두 영화 음악의 제목이 전부 어통으로 시작하네요. 그러고 보면 아주 고전 멜로드라마는 이별의 장면을 항상 이렇게 가을에 찍었어요. 바바랫빛을 올리고 옷자락은 휘날리면서 낙엽들이 떨어지는 그 스산한 풍경이 이별과 상당히 어울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가슴 아픈 낭만적인 이별의 순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영화도 있죠. 네, 경북 영양의 청취자 박은식 씨가 대사까지 올려주신 이 옴니버스 영화 묻지마 패밀리 중에서 세 번째 에피소드 교회 누나가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과 그가 한때 흠모했지만 이제는 유부녀가 되어버린 교회 누나, 이 둘은 하루 동안의 아주 짧은 데이트를 마치고 기차역에 다다릅니다. 기차는 도착하고 군인과 교회 누나는 각각 떠나기 직전에 기차 안과 밖에서 때늦게 발견한 이 사랑 때문에 몽도와 울부짖습니다. 누나, 정말 사랑했어. 부디 잘 살아야 돼. 나도 널 사랑했어. 그때는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두 남녀는 오열하죠. 그때 들려오는 영무원의 한마디. 아, 지금 들어온 기차,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어서 내려요. 이 기차를 타고 떠나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혼자서 계속 삭혀야 되는데, 이 드라마틱하게 끝나야 할 순간,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을 때 오는 황당함과 썰렁함. 자, 아주 민망해진 군인과 교회 누나는 다시 서로 나란히 서서 얼굴을 마주보고 희쭉 웃습니다. 교회 누나는 이 민망하고 뻘쭘한 시간을 기차역에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잡아냈어요. 네, 영화 묻지마 패밀리 중에서 한재곤의 영화음악 교회 누나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손유정 씨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에 대한 사연을 올려주시면서 기차라는 공간이 지니는 그 폐쇄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끔찍한 폭력을 당하는 어떤 피해자도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공통적으로 불리한 공간이죠. 하지만 절대로 또 멈추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액션 영화는 꼭 달리는 기차에 매달려서 싸우는 주인공들을 등장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대부분 승패라든지 뭐 싸움의 설정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일단락 짓게 됩니다. 장클로드 반담의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차 액션도 그렇고요. 또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기차의 그 안팎을 오가면서 보여주었던 그 추격신도 굉장한 그 스릴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줬어요. 많은 영화들이 그 뒤에 이 영화를 따라했죠. 그런가 하면 익스트림 OPS 같은 영화는 뭐 아예 기차에다가 이 밧줄을 묶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상당히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영화 라이터를 켜라는 단순히 몇몇 액션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화의 중요한 공간으로 이 기차를 끌어오고 있죠. 자, 라이터를 켜라에서 윤종신과 유희열, 김광진, 하림이 함께한 서울역이란 곡 들어보죠. 네, 영화 라이터를 켜라 중에서 윤종신, 유희열, 김광진, 하림이 함께 부른 서울역이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직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서의 기차 마치 화물칸처럼 아주 꽤나 묵직한 마음의 진들을 싣고 달립니다. 청취자 김민우 씨가 장선우 감독의 꽃잎을 언급하시면서 달리는 기차의 창밖을 응시하는 소녀 이정현의 눈앞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을 말씀하셨죠. 어린 시절에 그 무덤에서 절하는 순간 손이 확 튀어나왔던 월하의 공동묘지, 이 영화의 엔딩만큼이나 그 장면이 무섭게 느껴지셨다고요. 사실 이 꽃잎은 그 기차 창밖을 응시하는 그 장면이 주는 말초적인 공포도 상당했지만, 전체적으로 꽃잎처럼 쓰러져 가던 그 5월 광주의 참상이 주는 그 마음 깊숙해서 올라오는 그 공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변광렬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박하사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박하사탕은 정말 의심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던 그 기차의 역행을 보여주죠. 이호섭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에 좌절한 주인공 영호는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치고요. 기차는 그때부터 시간을 역행해서 영호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차는 역사라는 거대한 시간의 바퀴를 돌리면서 영호의 영역에 가득 찬 과거를 짓밟고 지나가는데, 하지만 그 기차가 결국 종착하는 곳은 처음 그 자리, 영호가 젊고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호섭 씨는 이 영화 박하사탕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이 광주항쟁 진압군으로 착출되었던 영호가 부상을 입고 우발적으로 한 소녀를 살해하게 되던 그 기차역 장면이라고 하셨는데, 다시는 이 영호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역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열차가 폭주기관차가 돼서 탈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장성곤 씨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기차와 우리 역사는 참 잘못된 길을 지나왔는지도 모른다고요.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도구로 가장 먼저 사용된 기차, 이제 2004년 이 땅에서 초고속 열차라는 이 새 옷을 갈아입은 만큼 우리 역사도 이제 선거와 함께 부디 새 옷을 입고 신나게 뻗어나가길 바란다는 그런 소망을 올려주셨네요. 네, 영화 박하사탕 중에서 이재진의 영화 음악 과거로 가는 기차 들어봤습니다. 정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이병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기차의 차량들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 어머니 할머니 손녀로 이어지는 어떤 역사의 긴 흐름과도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영화 알베르토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사연을 올려주신 이병호 씨, 아라비아 로렌스 인도로 가는 길을 언급해주신 박수진 씨, 스탠바이미와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퍼올려주신 최명선 씨, 그리고 이래원 씨, 박재용 씨 모두 정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화와 기차와의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정말 영화는 기차를 빼놓고서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우정 씨나 김중광 씨가 올려주신 이 말에 지난 말이 더 무색해져 버렸는데요. 리미에르 형제가 담고자 했던 첫 번째 영상이 바로 기차였다는 것. 영화 속의 첫 번째 주인공이라는 것. 이것이 기차와 영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을 경악시키면서 극장에서 뛰어나가게 만들었던 이 필름.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중강 씨 말씀대로 리미에르 형제에게 영광을 돌려야겠네요. 영화는 그렇게 기차와 함께 우리에게 당도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탠바이미 중에서 매니킹의 스탠바이미 우현용씨 김태호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기차를 타고 오늘 영화여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기차에 대한 여러가지 추억들이 떠오르는 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FM영화음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그리고 함께 만든 사람들 백은하, 권영, 황보나영 그리고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